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, nine, ten. 다 10cm만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. 우리 멀어져보자. 가방 발자국만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. 우리 멀어져보자. Yeah.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.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. 참 좋아하던 말이었는데 say. 아무거나 눌러보다가 한 발자국 뒤에서 보면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 보인다는 말에 집에 가는 길에 액정 밖에 화면을 봤네. 맨날 본 똑같은 거리들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예뻐 보이는 게 싫은 것도 싫지 않아. 어른이 되지 우리 조금만 반발자국만 한 발자국만 아니 반발자국만 멀어져 볼까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딱 10cm만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. 우리 멀어져 보자. 딱 한 발자국만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. 우리 멀어져 보자. Yeah. 꽃을 보았다 예뻤다. 자세히 보려고 꺾었다. 참 좋아하던 향이었는데 글쎄 이제는 한두 번 누르는 향수처럼 쉽게 피고 아쉽게 지는. 자세히 안 봐도 오래 안 봐도 이 거리를 가득 채우는 꽃들도 있더라. 삐삐삐삐삐 거듭거리는 삐삐삐삐삐 빈술에 박히는 심과 심 그 사이 어딘가로 더 이끌어져 가는데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다 10cm만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. 우리 멀어져보자. 다 반 발자국만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. 우리 멀어져보자. 10cm만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. 한번 해보자. 우리 멀어져 보자. 멀어져 보자. 딱 반 발자국만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. 한번 해보자.